Yeah, what up, what up, what up? This is how we do. Yeah, you know how we do. We're back with this joint right here, man. Say love it real slow. Right, 말로는 사랑 사랑 사랑 쉽게 외쳐놓고 내 약한 마음 마음 마음 온통 흔들어놓고 입 맞춤 한 번으로 다음이란 약속 없이 연락마저 없이 넌 숨었지 허이없이 뭐가 뭔지 몰랐던 순진한 내가 못난 걸까 모든 게 장난과 같았던 네가 잘난 걸까 때 늦은 의심들은 점점 끝없이 늘어만 갔어 잊고 싶은 kiss 깊고도 깊이 내 입술에 새겨진 그 느낌 씻기질 않나 그 못된 낙서가 지게 더 쉽게 외쳐놓고 네 나쁜 거짓말에 다쳐놓고 강한 척 하하 웃고 탁 털어버릴 듯해도 아직도 널 기다리는 바보 난 바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여자들이 못돼 보여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난 겁에 질려 보여 네가 준 상처들은 점점 내 삶을 망치고 있어 잊고 싶은 kiss 깊고도 깊이 내 입술에 새겨진 그 느낌 씻기질 않나 그 못된 낯서가 지게 더 잊고 싶어